죄악의 무리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매장되어야 한다. 민족화의 협의의 비망록. 최근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정계의 가증스러운 몰골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의 저주를 받고 있다. 역사의 심판대호에 올라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천하의 매국역적 박근혜와 한석통에 대여 반역 정치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역적당이 기존에 좋지 못한 영상을 일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며 감탄을 교체하고 강령과 상징물을 수정한다고 하여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가려지고 그 못된 체질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시기에도 자유한국당의 조상들이 저들의 만고 죄악으로 민심의 항거에 직면할 때마다 쇄신과 환골탈태를 우러나며 변신술에 매달려왔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역적당의 본색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더욱더 추악한 죄악으로 얼룩져왔다.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간판을 받고 달기 바쁘게 시세의 역적당에 들씌워졌던 온갖 오명을 떼버리기 위해 겉으로나마 흉내를 내던 인적 총산도름까지 걷어치우고 보수 세력의 재집결로 박근혜 탄핵 기각을 이루어버리고 발광하고 있다. 범죄자의 변신은 자기의 정체와 죄상을 가리기 위한 노을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화의 협의에는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 수 없는 만고주약을 조지른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정체는 결코 가릴 수 없으며 민심이 욕행하는 반역당에 차려질 것은 비참한 말로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사대와 굴종으로 울룩진 매국역적당. 사대와 굴종을 숙명으로 여기고 매국과 배족을 근성으로 유명하는 자들을 가리켜 역적이라고 한다. 사대의 토밭에서 반역과 굴종으로 지금까지 명주를 이어온 역적배들의 집합체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며 그 조상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각본에 따라 리스만 욕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친미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한 자유당으로부터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변신을 거듭해왔지만 친미의 환장한 역적들의 속을 4대 정치의 본산으로서의 더러운 본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군 통수권을 미국에 섬겨바치고 임의 시각에 북침도화선에 불을 달 수 있게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 조약의 맞도장을 찍은 매국노무리 해마다 엄청난 인민들의 혈세를 퍼부으면서 침략군의 영구 강점을 애고려온 쓸개 빠진 역적 배당도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의 역대 조상들이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지옥과 불행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 문서인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반입, 수많은 청장년들을 미국의 대포밥으로 섬겨바친 웬남 파병, 옛 황군의 대침을 허용해준 매국적인 한일협정, 남조선을 미국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몰아놓은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 미국산 미친 소고기 수입은 반역당의 추악한 행적을 고발하는 몇 가지 사실에 불과하다.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친미 친일의 환장이 되어 날뛴 역적당의 망동은 새누리당의 간판을 내건 때 극치를 이루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국책으로 정하고 국민 보호의 차원이라는 황당한 궤변 밑에 미국 상전으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넘겨받게 되어 있던 전시작전 통제권도 안 받겠다고 그 기한을 무한정 연기하였고 미국의 핵전쟁 괴물인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민족의 삶의 터전을 세계적인 핵대결장으로 더 깊숙이 몰아놓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얼마나 친미에 환장한 역적무리였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징벌의 칼부림을 당하였을 때 제 하례비가 죽은 것보다 더 심통이 하며 병원에 꼬리 물고 줄줄이 찾아가 아양을 떨고 당 대표라는 자가 해묵은 비옥돼지 그대로인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사령관을 등에 겨우 업고 비칠거리며 영어로 우리는 함께 간다고 시보려 댄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명색이 당대표라는 자가 대양군도 미국의 개발아가 레이를 살인다며 지난 조선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 놈들의 뼈다귀가 묻혀있는 것부터 찾아가 넙적 엎드려 뭉툭한 코가 납작해지도록 절을 해대는가 하면 살인장군 워커의 묘 앞에서는 절을 100번에도 부족하다며 허리가 부러지게 굽석이다 못해 비석에 묻은 새 똥까지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넋두리질 하여 주위 사람들을 아연실색해 하기도 하였다.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시우는 날강도 무리를 혈맹 진정한 친구로 괴어올리는 이론자들에게 어찌 조선민족으로서의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백악관에 새 주인이 들어앉을 때마다 축하와 환영이라는 등의 낱말을 총동원하며 남문조 아양을 떨어대고 사절단 특사단까지 파견하여 상전에게 아부하는 것을 어길 수 없는 계일로 삼은 것도 자유한국당의 조상들이다. 결의의 리익과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 강화하는 데 혼신을 바쳐온 매국노 무리가 우리 민족사에 끼친 해악은 실로 헤아릴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구린내 나는 거처지는 비단 미국의 사타구니뿐이 아니었다. 성노예 범죄를 비롯하여 일본 반동들의 피비린 과거 죄악을 눈감아준 천인 공노할 행위를 외교적 역사적 성과로 광고해 대고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여 재침의 길 안내까지 해주는 추악한 친일 굴종 행위도 이 반역당의 체질화된 습성으로 된 지 오래다. 4대 매국노들의 아부굴정이 얼마나 가긍하였으면 미국 상전까지도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을 가리켜 진화되지 못한 이부류 인정이라고 조롱하였겠는가. 뒷구설 땅 쳐다볼 하늘도 없는 만고의 매국역적 무리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뻗어시 내걸고 4대와 매국의 파통을 이어가리고 발광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저도 용납될 수 없는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악명 높은 현대판 나치스당. 예나 지금이나 나치스는 가장 야만적인 파쇼 독재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다. 수천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한 파쇼 도이치란드의 종말과 함께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던 저주론 나치스당이 유럽도 아닌 남조선에 부활되어 소름 끼치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 조작된 일에 지금까지 파쇼 나치스당도 무색해할 정도로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며 자주와 민주를 교살하고 정의와 진리를 말살해온 자유한국당의 행적이 그러하다. 자유한국당은 원조상인 자유당 때 벌써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와 민주 통일운동을 짓밟기 위해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파쇼 독재를 실시하였으며 박정희 역도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반공법과 유신헌법, 사회안전법을 비롯한 전대미문의 파쇼 악법들을 고안해내어 온남역당을 인권과 민주의 무덤으로 만들었다. 극악한 군사 깡패인 전두환 역도와 로테우 역도가 12.12 숙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후에는 민종당으로 변신하고 정치 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정당법 등 무려 100여 가지의 파시화법을 조작해내어 남조선을 철청없는 감옥으로 전견시켰다.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나치스당의 악질 분자인 개뺄수가 제친 이 악담은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은 새누리당에 있어서 더욱 굳어진 행동 지침으로 되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북의 대남혁명 노선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중이라는 표현이 있다. 100여 차례나 북을 옹호하는 논평을 발표하여 정북총당의 정체를 드러냈다. 이것이 나치수당의 수법을 적용하여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해 버리기 위해 정북 간첩단체로 몰아대면서 새누리당이 내들었던 죄목의 일단이다. 당시 남조선 각계가 정당 해산 명령은 세계적으로 나치수가 유일하다. 과거 리승만 정권 시기에 진보당 강제 해산에 이어 처음이다라고 항변에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진독의 야성으로 덤벼들어 살점이 아닌 명조를 물어뜯어야 한다는 박근혜의 독기 어린 악서를 실행하기 위해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민주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제2의 보안법인 테러 방지법까지 조작하는 등 극악무도한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파쇼 도당의 독재에 서슬푸른 칼날에 의해 자주민주통일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자주민보의 강령과 활동이 언중시되어 법의로조로 되거나 강제 폐간되었다. 지난 2013년에는 그 전해의 괴뢰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괴뢰 정보원까지 동원하였던 불법적인 정치 개입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자 특급 비밀문서인 북남순의 상봉 담화로까지 고의적으로 누출 왜곡하는 방법으로 진보 통일 세력들을 북의 대변자로 모의하고 단합하였다. 이렇듯 비열한 정치적 모략국은 국회의사당을 방어하고 그 책임을 공산당에 넘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 정당을 해산한 히틀러의 파렴치한 모략수법 그대로였다. 새누리당의 파시적 기질은 각계층 인민들의 생존권 사주투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단합하는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모 행사와 집회들을 불법폭력 집회로 몰아대면서 유가족들과 평화족 시민들을 가차없이 탄압한 박근혜 패당의 악행을 극구 비호조둔한 야만인들도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고령의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 사경에 빠뜨리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박근혜 독재 정권의 살인 만행을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미어분식한 깡패들도 다름 아닌 이 패거리들이었다. 새누리당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규탄 배격에도 불구하고 친일, 친미, 유신 독재를 미워하고 동족 대결을 거치하는 박근혜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책동에 적극 공모하고 그 돌격대로 자초에 나섰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박근혜 년과 그 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유신 독재 시대의 살 풍경이 되살아난 남조선을 두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남조선을 중세기적 암흑천지로 전락시킨 현대판 나치스당이다. 단때의 지옥보다 더한 생지옥을 만든 악의 무리. 이승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다운 벌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절한 울부짖음, 숨 막힐 듯한 악취, 눈물에 뒤덮인 병원, 피 흐르는 강물과 독 있는 나무가 우거진 수림, 불붙는 사막에서 어둠 속을 헤매는 령원들의 비틀어진 발과 다리, 한 덩어리가 되어 엉켜있는 사람과 뱀의 무더기들, 보기에도 끔찍한 거대한 악마들의 군상. 이것은 중세 유럽의 작가 단테의 대표적 작품인 장편 소사시 신곡에서 나오는 지옥의 광경이다. 작가의 호구에 의해 그려진 이 무시무시한 지옥이 바로 오늘 썩고 병든 남조선에서 끔찍한 현실로 되고 있다. 455만 명의 실업자와 1천만 명의 반실업자들이 거리와 도시에 홍수처럼 넘치나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늙은이는 88만 5천 명, 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855만 세대에 달하고 있다. 온 남녘당이 빈곤과 가난의 소름에 울고 극악한 노동조건과 강제해고, 임금 저하 등 반이민족학정에 몸부림치고 있다. 신성한 교정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권세 없고 돈 없는 근로대중의 자녀들은 배움의 꿈을 짓밟히고 무전유병이라는 말이 성행하는 사회에서 초보적인 생계비조차 없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이 나면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온갖 범죄와 참사가 범람하는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지난 4년간 해마다 평균 1만 5천 명에 이르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누대기를 걸치고 깡통을 든 거지들, 구두닦기와 꼼파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아이들이 거리마다 차넘치던 자유당과 민주공화당 시대의 남조선이 새누리당을 거치어 자유한국당에 이른 오늘은 어지럽게 비치는 네온등 밑에서 죽음의 망령이 배하는 지역으로 더욱더 전락하였다. 근로하는 인민을 개돼지로밖에 보지 않는 새누리당은 남조선을 험악한 재앙 속에 밀어놓고도 성차지 않아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깡그리 말살하는 그무슨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같은 반인민적 악법들을 연이어 고안해내어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강행으로 가뜩이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근로대중의 숨통을 더 바싹 조여놓았다. 역적당이 들고 나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라는 것도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500만여 명의 생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법으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물가와 늘어나는 빚더미, 날로 어려워지는 생계난으로 서민들은 절망에 빠지어 신음하건만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호화유람선 산업활성화 법안 등 재벌들의 배만 채워주는 법안인 법들을 무더기로 조작한 장본인이 바로 새누리당 배들이다. 그런가 하면 역적 배당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투쟁을 집단리기주의, 철밥통 노조의 행포라고 중상모독하며 파시오폭압의 광풍을 일으켰다. 세상을 경악시킨 세월호 참사 때 새누리당이 놀아댄 주태는 오늘도 산천초목을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들이 모두 끊어져 나가도록 선실벽을 호비며 숨이 넘어갈 때 청와대에서 얼굴에 주름살을 피우고 닭둥지 같은 머리를 틀어올리며 음란한 짓을 해댄 박근혜 년의 죄악을 덮어버리기 위해 기만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조작해내고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진상해명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제 장사꾼으로 모독한 야만들이 다름 아닌 새누리당 패거리들이었다. 이 역적들은 각종 참사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호흡기성 전염병인 메르스 사태가 남조선 전역을 무섭게 휩쓸었을 때에도 추악한 권력 싸움이만 미치어 돌아갔다. 만일 단때가 자유한국당과 그 조상들의 폭군와 전횡, 부정과 부패, 오만과 독선으로 하여 참혹한 생지옥으로 된 오늘의 남조선 현실을 목격하였다면 신곡의 지역 장면을 다시 묘사하자고 하였을 것이다. 천하의 둘도 없는 대결 광신당.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숙원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조상들은 세월을 이어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극악스럽게 가로막아 나섰다. 리승만 역도가 승공통일을 국시로 내들고 박종희 역도가 군사분계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 국토를 두둔강 내술 때에도 전두환, 노태우, 김용삼 역도들이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롯한 체제 대결 흡수 통일 방안을 대북 정책으로 내들었을 때에도 그 조작과 추진에 발벗고 나선 것이 이 역적무리들이었다. 온 교리와 전 세계가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며 21세기 통일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을 그 무슨 감상적 통일론, 북의 통일 전선 전술로 깎아내리면서 전년 부종에 나서고 박근혜 역도의 체제 대결 정책인 신뢰프로 세수와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을 대북 정책으로 내둔 것도 자유한국당의 조상들이다. 이자들은 우리 천만 국민의 일심단결을 해치고 제도 전복의 개금을 실현해버리고 반공화국 모략단체들의 거액의 자금을 퍼주고 들깨무리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들까지 부추겨 우리를 헐뜯는 비라살포 소동에 미추나지다 못해 나중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죽자는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되기도 하였다. 유엔 북인권 사무소라는 것을 서울에 끌어들인 데 이어 지난해 3월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악법인 북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조작한 동족 대결 무리들은 저지른 죄악에 대해 소치를 느낄 대신 도리어 북인권법은 11년 만에 테러방지법은 15년 만에 채택되었다고 쾌제를 올리며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절인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 폐쇄하는 망동까지 부렸다. 자유한국당의 동족 대결 행적에는 북침전쟁 책동에 광분하여 온 죄악도 뚜렷이 찍혀있다. 양복 위에 얼룩무늬 괴뢰군복을 걸친 보수패고리들은 해마다 국방 예산의 명목으로 북침 전쟁을 노린 괴뢰군의 무장 장비 구입과 핵전쟁 불장난의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쏟아부었으며 외세와 야파여 벌려놓은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 등 모험적인 북침 전쟁 서동을 극구 촬영해 나섰다. 이당 패구리들은 지난 2010년 11월 우리 군대의 섬멸적인 보복 타격에 의해 불바다가 된 연평도의 우호지상으로 나타나 화염에 그슬린 보안병을 집어들고 북의 포탄이라고 우겨대는 추태를 보려 세상을 경악시켰다. 2015년 8월 박군의 패당이 북 지뢰 도발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우리 측 지역에 포탄까지 난사해대며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뛸 때 그 무슨 북의 DMZ 지뢰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동족 대결에 매달린 대결 미치강이들도 바로 이 역적 무리들이었다. 미국이 새로운 북침 핵전쟁 각본인 작전계획 501호와 맞춤형 억제 전략, 4D 작전 계획을 작성하고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은 물론 B-2, B-52 핵 전략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핵 타격 수단들을 투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존재 타격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낼 때마다 박군의 패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량 응징과 한미동맹 찬열을 불러댔다. 지금 자유한국당 패고리들은 온 교리가 반대 배격하는 사드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북의 핵시험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한 개 포대가 아니라 추가로 더 들여와야 한다고 계급품을 물고 고아되고 있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들과 각계층을 불순 세력, 사회 불안 조성 세력으로 몰아대며 부갑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개는 나면서부터 짖는다. 자유당으로부터 자유한국당에 이르는 전기간 반공 멸공을 제치면서 미국의 충전 청와대에 선발이 되어 동족 대결과 북침전쟁에 매달려온 역적당의 광기어린 대결망동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대문의 한사코 피장을 지른 극악한 민족 분열당이고 잔악계나 동족을 해치려고 발광하는 전쟁 광신당이다. 악취를 풍기는 희세의 부정부패당.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에서도 신기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박근혜와 그 측근들이 저지른 특대용 부정부패 사건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최근 괴뢰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박근혜는 퇴임 후 부하방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각각 설립하고 측근 졸개들과 공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50여 개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숫자의 자금을 강탈해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남 기업 회장 성완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어 뿌리는 등 비열한 수법으로 괴뢰 대통령 자리를 따낸 박근혜는 전 WK재단 리사 고용태와 최순실을 통해 수백 벌의 값비싼 옷들과 가방, 신발, 목걸이, 브로치를 받아 그것들을 걸치고 해외 행각과 정치 무대에 거리낌 없이 나섰고 마약 류에 속하는 약까지 먹으면서 부하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왔다. 대가리가 썩으면 꼬리도 따라 썩어 악취를 풍기기 마련이다. 문제는 박근혜의 이러한 행위가 역대 통치배들의 체질을 요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리승만 역적이 일제 적산 처리와 미국의 원자를 공간으로 엄청난 돈을 가로채여 비밀 자금을 모았고 박정희 역대는 미국의 원조와 함께 대일 청구권 자금,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매판 자본가들에게 리권을 부여해주면서 거액의 비밀 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런가 하면 전두환은 제놈의 일가와 처가 족속들을 동원하여 통돈을 거두어들이었으며 로테우는 아예 청와대 안방에 금고까지 들여놓고 재벌들을 불러들여 뜯어낸 뭉치돈을 스위스 은행에 몰래 예금시켜 놓기도 하였다. 문민의 감투를 쓰고 권력을 차지한 김용삼 역도가 만든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역시 이른바 깨끗한 정치, 청렴 정치의 간판 뒤에서 남조선을 악명높은 부패왕국으로 만들었으며 그 뒤를 이은 한나라당도 200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 20여 개의 기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선거자금을 비법적으로 받아먹고 안풍사건, 세풍사건 등 특대용 정치사기극, 부정부패 행위로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당시 리회창 역도와 그 패거리들이 부정 취득한 돈을 1만 원짜리 지폐로 이어넣는다면 길이가 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쌓아올린다면 높이가 천 수백 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으로 사회정부리가 크게 일어나자 죄과를 반성한다고 하면서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 생활을 하는 기만적인 노름까지 벌렸으나 그 본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 역도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탕진한 불법 대통령 선거자금 사건과 역도의 측근 인물들이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2002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수백만 달러의 금품을 받아먹은 신재민 사건, 새누리당 패들이 2012년 4월 총선거 때 저지른 국회의원 공천 헌금 사건을 비롯하여 부정부패 사건은 부지기수이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철저한 협잡정치당, 돈정치당, 도적당, 차떼기당, 만사돈통정당, 색광당이다. 이러한 자들이 그 무슨 성념과 도덕성, 부패 척결을 거론해대는 것이야말로 지나가던 개도 웃기는 해괴한 주태가 아닐 수 없다. 중화대 양요의 환관당, 내시당, 문명을 구가하는 오늘의 시대에 사람값에도 못 드는 일개 악녀를 왕처럼 섬기면서 그의 아내를 부하고 부패 타락한 생활을 시중 들어준 현대판 환관들과 내시들이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환관 내시들이 자유한국당에 수두룩하다. 최근 내외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야말로 봉건사회의 환관들보다 더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청와대 추녀의 내시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폭로된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한갓 선거당에 불과한 최순실과 그 족속들이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기 훨씬 이전부터 그의 정신과 육체를 인형처럼 조종하는 것을 묵인 조장하였다. 괴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순실이 박근혜를 제 마음대로 주물러대는 문제가 여론의 화제거리가 되었을 때에는 랑설이고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덮어버렸으며 우매하고 천박한 지능을 가진 박근혜가 부닥친 단순한 문제조차 풀지 못해 끙끙 앓을 때에도 최순실에게 조언을 받으라고 부추기면서 주름많은 철부지 유신공주를 선무당의 품에 더 깊숙이 밀어놓은 것이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었다. 흡사 봉건사회에서 리우 여화를 불문하고 무지무능한 왕과 그를 섭종하는 후견인을 섬긴 한관의 행실 그대로였다.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맹목적인 추정은 박근혜가 중화대를 차지한 다음에도 계속되었고 최순실 국정농락 사건이 터진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분노한 민심의 촛불바다가 서울을 비롯한 온 남조선 땅을 뒤덮었을 때에조차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박근혜 하야는 헌정 중단과 국가 분열 사태를 초래하여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느니 권력 저급증에 걸린 증증 환자들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망국적인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느니 하는 얼빠진 괴설을 늘어놓으며 박근혜 탄핵투쟁을 중상모독하였다. 한편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믿고 지지해달라. 대통령은 사리사욕이 없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민심의 저주와 증오의 표적이 된 박근혜를 비호투둔하기도 했다. 지어 박근혜에게 대통령은 개인의 몸이 아니다고 조언하면서 연이 끝까지 버티도록 부추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추태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남녘의 민심이 산당 지기들의 성장 걱정, 정신병자들의 객기, 부역자 집단, 공범자들의 서품짜리 기만, 죽어가는 자들의 보도록질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여기에 도전하여 죄인도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느니 탄핵 요구는 협박과 공갈이라느니 하고 고화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해볼만 하다고 객기를 부리면서 보수 똘거지들의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난동을 부리는 등 대중적인 반박군의 촛불투쟁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역도에게 살길을 열어주고 보수 정권의 연장과 재집권을 이루어버리는 간악한 흉심의 발로로서 박근혜 사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정체를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잔영을 부지어버리고 지하물이 발악해도 그 추악한 본색과 죄악은 절대로 가릴 수 없다. 역대로 남조선 인민들에게 해를 쏟는 불행과 고통을 덜씌운 범죄 집단일 뿐 아니라 유신 독재자의 피를 이어받은 역도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박근혜 최순실 주문 사건을 묵인 조장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년과 같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민심의 배격을 받고 제 땅에서조차 쫓겨나 하와이에서 호떡 장사를 하다가 종말을 구한 이승만 역도의 비참한 말로와 신복의 총에 맞아 제명을 다 못 살고 되진 박정희의 기구한 운명, 백담사행과 감옥살이를 한 전두환과 로태우 역도의 가공한 신세가 바로 피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숙명이다.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둔다면 제2의 박근혜, 제2의 최순실이 나오게 되고 남조선 인민들은 치욕과 순환, 불행과 고통의 운명에서 언제 가도 벗어날 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 년과 함께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을 한 발의 씨로 역사의 무덤 속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2월 23일 평양.